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조선소년단 창립 이른돌 경축행사 대표들이 3일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.